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.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더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. 아,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. 어릴 때 흘러가네.